스스로이는 너의 모습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난 두려워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